HUBS. HUBS Briefing.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HUBS Briefing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HUBS Briefing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전국 의대 정원 확대 논란입니다. 이를 둘러싼 두 입장의 대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과 피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현재 의사가 없어 신경과가 휴진 중인 경남 통영 적십자병원과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민들이 겪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에 관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누군가는 수험생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극구 반대하기도 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의견의 대립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기요한 과제라고 밝히며 말이죠. 여기에 역대 정부는 시급성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 무능과 무소신으로 의사들에게 휘둘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야당은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쏠리는 일명 블랙홀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에 공급의 배로 늘어나게 될 수요를 강조하며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 무한 도전하는 N수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입학생 증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29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립대나 비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 약 3분의 2 이상이 증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적절한 해결점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병원 이용이 힘든 국민들의 불편함을 막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물건을 구매한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27일 사이버 보안기업 알랩이 공개한 3분기 피싱 문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문자 사기 수법 중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위장한 문자 사기가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 새롭게 발견된 단기 아르바이트 피싱 범죄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을 대신 주문해주면 물건값에 알바비를 더해 돌려주겠다며 구직자를 속이는 수법입니다. 핸드폰 하나로도 쉽고 편한 투잡, 손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쇼핑몰 주문서 작성 등의 문구에 끌려 연락하면 쇼핑몰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구매해달라며 시작합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물건 대금과 급여를 입금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더 큰 수익을 미끼 삼아 공동구매를 위한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이 다른 공동구매 팀원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무리하게 이들에게 상품을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잠적하는 쇼핑몰 직원에 의해 피해자들의 급여는 물론이고 물건값 역시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수법에 속아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알랩은 피싱 문자는 더 교묘한 기법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보안 수칙만 지켜도 피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0월 30일 헙스브리핑에선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과 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한낮 기온 서울 21도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테니 다들 겉옷 챙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릴 예정이니 기억하시고 우산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윤지우, 아나운서 임세윤,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